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선군 용도 업적을 외국인들과 해외 동포들이 높이 칭송하고 있습니다. 불가리아 공산주의자 동맹 명예위원장, 수리아 디마스크 종합대학 정치학부 강좌장은 김정일 동지께서 1960년 8월 25일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 류경수제 백공호 땅크 사단을 현재 지도하신 것은 조선인민의 혁명투쟁사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역사적 사변이었다고 하면서 역사의 온갖 도전을 짚으시고 인류의 희망의 등대인 사회주의 조선을 굳건히 수호하신 것은 그이께서 이룩하신 가장 위대한 업적 중의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청년 일꾼 허명도를 비롯한 해외 동포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 정치, 선군 용도를 떠나 태양민족의 긍지와 용의를 생각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그이의 선군 장정은 인류 정치사의 그 어느 갈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애국애족, 애민의 헌신의 길이었다고 격찬했습니다.